나긋한 목소리 위로 가벼운 나의 발걸음 고개를 들어보면은 또 밝아오르나 세상을 여는 아침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연히 만난 친구 같은 옛 노래도 듣고요 곧 노래 불러봐요 세상을 여는 아침 12월 3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첫 사연은 윤태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 잘했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경험 혹은 실패해서 23년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마음만 앞서거나 불평불만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오래 못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는 잘 맞는 직장에 들어가 1년 동안 꾸준히 다린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쉬운 일은 헬스 PT를 제대로 못 받았네요. 내년에는 여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건강을 되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디에게 있어서 2022년 어떤 한 해였나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가죠. 이맘때쯤 되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보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한 해였을 수 있고 또 어떤 분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을 수도 있겠죠. 2022년이 어떤 해였던 간에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내일을 맞이해볼까요? 2022년의 마지막 날,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시작했어요. 오늘 첫 곡은 융태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태연의 커튼콜이었고요. 사연 보내주신 태우님께는 새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립니다. 저는 새아침을 시작한 일 당연히 올해 가장 잘했던 일이고요. 아쉬웠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였잖아요. 내년도 그저 이렇게 즐겁기만을 바래요. 새아침 주말을 여는 오프닝은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미니,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당근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토요일 1부에는요. 새아침 가족들의 사연에 제작진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는 넷플릭스 에필로그 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웃음도 주시고 좋은 음악 들려주실 분입니다. 슈가볼 고창인쌤과 함께하는 창인스쿨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주중에 놓쳤던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신진영님. 아내에게 펀드 정리한 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어요. 저는 뒤탈도 생각 안 하고 좋아할 것만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런데 펀드는 언제부터 한 거야? 묻더라고요. 순간 흠칫했지만 너그럽게 넘어가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허허, 자기야 사랑하고 앞으로는 딴짓 안 할게.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잠시 좀 뒷골이 서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싱글이라 어디까지 부부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얘기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내분과 잘 상의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4629님, 저 올해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22kg이나 뺐어요. 평생 운동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 11월에는 서울에서 마라톤 풀코스 42km도 뛰었다고요. 제가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네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특한데요. 세상에. 아니 그리고 평생 운동을 안 했던 분이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진짜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22kg이요? 마라톤 42km요? 와, 우리 4629님 같은 분들은 사실 운동이 아니라 무얼 해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다 건강하자고 우리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2023년에도 4629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임복희님, 올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고 잡아줘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신청합니다. 우리 복희님께서 좋은 분이라 주변에도 이렇게 다정한 분이 많으셔서 다행입니다. 올해가 많이 힘드셨군요. 저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제 마음이라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희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듣고 와서 넷플릭스 에필로그 편 함께하겠습니다. 새아침 가족들의 사연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어드립니다. 넷플릭스 에필로그. 두둥. 넷플릭스 에필로그는 주중에 소개하지 못한 여러분의 사연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사연에 맞는 추천곡까지 모아 맞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넷플릭스 에필로그 첫 번째 사연은 031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하던 고민이 있는데요. 평생 한 가지 노래만 듣고 산다면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까 해요. 항상 답을 생각해내지만 계절과 날씨, 기온, 기분에 따라 답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민을 새아침과 함께 하려고요. 평생 한 가지 노래만 듣고 산다면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니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어서 또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질리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클래식을 좀 더 오래 질리지 않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요마의 리베라 탱고 골라봤고요. 우리 제작진 소영 PD의 추천곡은 렌카의 스키벌롱, 예슬 작가의 추천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그리고 우리 막내 작가 수진 작가의 추천곡은 레드 핫칠리 페퍼스의 스칼티슈입니다. 네 곡 쭉 듣고 올게요. 넷플릭스 에필로그 0314님께 드리는 평생 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플레이리스트는요. 요요마의 리베라 탱고, 렌카의 스키벌롱,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레드 핫칠리 페퍼스의 스카치슈였습니다. 2539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1월 1일에 처음 듣는 노래가 한 해를 결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올해 첫 곡으로 우주소녀의 이루리를 들었는데 뭐든 다 잘 됐거든요. 내년 첫 곡은 아직 고민 중인데 카라의 스텝 들을 것 같아요. 올해는 시작을 이뤘으니까 내년엔 한 걸음 더 가볼게요. 와 진짜 뭔가 이루리를 들으시고 다 잘 됐다고 하시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 뭐 듣죠? 이제 곧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추천하는 새해 첫 곡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볼게요. 수진 작가의 추천곡은 NCT 드림의 헬로우 퓨처, 예슬 작가의 추천곡은 다비치의 팡파레, 소영 PD의 추천곡 사라 바렐리스의 브레이브입니다. 카라의 스텝에 이어서 네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넷플릭스 에필로그 2539님께 드리는 새해 첫 곡 플레이리스트는 카라의 스텝, NCT 드림의 헬로우 퓨처, 다비치의 팡파레, 사라 바렐리스의 브레이브였습니다.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권수경님께서 올해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해서 일하랴, 동생 병원에서 간병하랴, 몸에 무리 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네요. 그래도 동생이 수술도 잘 되고 지금도 회복하고 있으니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별의 Fly Again 신청합니다. 아, 저도 동생이 있어서 진짜 얼마나 걱정되고 조마조마했을까,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걱정 많으셨죠? 그래도 수경님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까요. 2023년에는 두 분 다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경님의 신청곡 별의 Fly Again 듣고 저는 올해의 마지막 신보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올해 마지막 신보의 주인공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록오페라로 돌아온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첫 싱글 앨범 더 블룸, 유토피아, 더 보더스 오브 유토피아로 연말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유토피아는 네덜란드 출신 크로스오버 음악의 거장 발렌시아가 포레스텔라만을 위해 작곡한 노래라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의 록 사운드, 여기에 클래식 발성까지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돋보이는 유토피아, 올해 마지막 신보로 만나보고요. 저는 2부 창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가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요. 지난 시간들을 가득 안고서 우리 모두 함께 여기 모여서 세상을 여는 아침, 세상을 여는 아침.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2부 시작됐고요. 첫 곡으로 3452님의 신청곡 스텔라장이 부른 슬픔이 지나간 자리 듣고 왔습니다. 3452님께서 새아침 가족들 모두 뿌듯한 2022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셨거든요. 잠시 후 2022년을 정말 뿌듯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 우리 슈가블 고창인쌤과 창인스쿨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요. 슈가볼 고창희 쌤과 함께 돌아올게요. 노래를 모를 땐 창인 스쿨. 노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면 창인 스쿨. 저럴 때 이럴 때 뭐 듣지 고민된다면 창인 스쿨. 아우, 2022년의 마지막을 이분과 함께하네요. 네. 우리 슈가블 고창인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 오, 말이 됩니까?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브도 저희 함께했고 올 한 해 마지막도 날들. 같이 보내네요. 어때요? 마지막 영광입니다. 날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네, 역시 새 아침이 없었으면 올 한 네. 해를 또 어떻게 보냈을까 막막하네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눈 깜빡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 알찬 한 해였다. 새 아침 덕분에. 아유, 저도 올해 새아침 시작하면서 네. 우리 창인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기쁨입니다, 저의. 2023년도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쌤이 진짜 올해를 정말 정말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랬나요? 이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그 노래도 있었고.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네. 하루가 짧아. 맞아요. 신곡만 3개였죠. 거기다 저희 로고송 새로 만들어주셨죠. 또 여러 공연도 기획하셨죠. 운동도 네. 하셨죠. 산책 엄청 많이 하셨죠. 산책이 진짜 컸죠. 장난이었죠. 제 인생에서 산책을 빼면은 새아침이 남는다. 이런... 그 정도예요? 오늘 뭔가 마지막 날이라서 좀 스윗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와 이제, 좀 다릅니다. 네, 그동안 너무 좀 시니컬하셨다. 인정하시나요? 아, 그동안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너무 끝나는 것처럼 진지하게 눈을 촉촉하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원래 연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서로에게 그렇죠? 이제 덕담도 좀 해주고 해주세요. 덕담이요? 네. 왜 갑자기 무릎 꿇고 절하시려고 그래요? 용돈 주시나요? 세뱃돈? 덕담을 제가 하기에는 새아침이 이미 너무 멋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덕담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네, 딱 한마디만. 더 잘 되자. 2023년에는 더. 토끼해거든요. 예. 검은 토끼해. 검은 주디 토끼예요?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네요. 그럼요. 우리 아침 프로그램에 반란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아주 그냥 토깽토깽 뛰어다닐 거예요. 저도 기대해볼게요. 자, 2022년 네. 마지막 LP 앨범도 만나봐야죠. 네, 오늘은 와 이분들 공연 보러 가고 싶고 이분들이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나믹 듀오의 앨범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듀! 다듀! 더블 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2019년에 발매됐던 이분들의 정규 9집 앨범 오프 듀티라는 앨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 앨범을 선택하셨죠? 이 앨범 일단 곡수가 좀 되고요. LP가 별로 없습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네. 그래서 나온 LP는 아득바득 찾아서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음흠. 그래야 우리 또 LP를 그 모으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어 이게? 하고 그러게요. 구매를 하거나 들어보실 수가 있겠죠. 다이나믹 듀오의 LP 앨범? 네. 어떤 곡들이 있죠? 자, 이 앨범은요.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다이나믹 듀오가 4년 만에 정규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네. 다이나믹 듀오가 지금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앨범에 담아서 발매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듀티라는 단어를 종종 쓰잖아요. 네. 당번, 내 차례, 의무 이런 책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앨범명 오프 듀티는 이 앨범을 들을 때만큼은 뭔가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노래가 있을까요? 맵고 짜고 단 거란 노래 혹시 아세요? 아, 어떤 거죠? 노래 후렴이 맵고 짜고 단 거. 요. 그리고 원래 다른 앨범에 있었을 거예요. 오혁 씨가 피처링을 했던 북향이라는 노래도 이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뭐 스윙스 씨, 그리고 페노메코, 유병재 씨 등등 많은 분들이 피처링을 또 했어요. 유병재 씨가요? 랩을 잘해요. 진짜요? 유병재 씨가 그 어쨌든 이 개그 뭐 작가라고 하시지만 네. 개그맨처럼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찰력이 되게 좋고 래퍼들을 따라하는 것도 되게 잘하시고 본인이 랩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이 앨범에서 그 유병재 씨가 나왔던 그 컨텐츠를 봤는데 아니 랩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분은? 한 거죠. 저 옛날에 MBC 프로그램에서 그 토마토 이런 것만 봤었어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 앨범 좋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수록곡 어떤 곡들 들어볼까요? 일단 더블 타이틀곡이에요. 이 앨범 두 곡이 타이틀곡이란 얘기인데 그 두 네.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번 트랙 맵고 짜고 단 거 사이드 B에 있는 3번 트랙이고요. 이 노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 생각해보시면 우리 뭔가 자극적인 거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이거 너무 좋죠. 너무 멋진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에 대한 느낌을 노래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맵고 짜고 단 건데 저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왜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죠? 술? 맵고 짜고 달고 튀긴 거. 튀긴 거?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에게 저는 요청을 합니다. 노래 제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튀긴 것까지 넣어서. 맵고 짜고 달고 튀긴 것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 네, 그래야죠. 확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가 갑자기 굳어지는 느낌이 확 드네요. 2013년에는 건강하자는 얘기를 한 10번 했는데 갑자기. 했는데 맵고 짜고 달고 튀긴 거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곡은요. 자, 두 번째 곡은 역시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성공개를 해서 이제 정규앨범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제목은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됐어. 네, 라는 노래고 요즘에 싱잉랩이라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노래하듯이. 네, 랩인지 노래인지 모르는 그런 파트들을 싱잉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맵고 짜고 단 거에 비해서 꽤 서정적인 노래이고요. 생각해보면은 싱잉랩이라는 거 요즘의 젊은 아티스트보다 다이나믹 듀오가 먼저 시작했어요. 뭔가 다이나믹 듀오 하면 되게 세게 때려박는 네. 랩 하지만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싱잉랩의 한국의 원조는 다이나믹 듀오일 수도 있다. 이 비밀은 이규 씨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곡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정규 9집입니다. 페노메코와 피처링한 맵고 짜고 단 거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걸로 됐어. 듣고 올게요. 슈가볼 고창인쌤과 함께하는 창인스쿨 2교시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맵고 짜고 단 거 그리고 그걸로 됐어였습니다. 네. 싱잉랩의 비밀 알려주셔야죠. 일단 그걸로 됐어라는 곡 아까 들으시면서 개코씨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개코씨가 노래를 불렀네요. 후렴의 그 목소리가 개코씨입니다. 아니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네,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노래 뭐지? 객원 보컬을 썼나?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셨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 다이나믹 듀오가 태생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인 음악을 하는 팀이었어요. 어떤 식이요? 자, 다이나믹 듀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1999년에 KOD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네. King of Destruction.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네. 굉장히 파괴적인 힙합 음악을 하는 팀이었는데 네. 그 팀이 이제 CB매스라는 팀으로 2000년에 바뀝니다. CB매스요? CB하고 매스. 음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듀오로 넘어왔는데 네. 이렇게 강력한 음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대중분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나는 음악들. 그러더니 네. 결국에는 2009년에 이 노래를 통해서 개코 씨가 본격적으로 싱잉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되게 변화가 진짜 다이나믹한데요? 진짜 그러네요. 나 다이나믹 듀오 이럴 맞네요. 줄 알고? 근데 모든 거에 또 능통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력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 노래를 처음 냈을 때도 2009년에 네. 많은 분들이 말리거나 놀리거나 하셨다 그래요. 왜 노래를 하냐? 래퍼가. 노래 괜찮겠냐? 네. 그냥 뭐 재미로 한 거지? 했는데. 뭐 사실은 개코 씨도 약간은 재미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래가 너무 잘 된 거죠. 우리 왜 이거 미니홈피 시대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이. BGM으로. BGM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저희 이제 LP 수록 외의 곡들을 소개할 텐데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009년에 발매됐던 다이나믹 듀오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죽일 놈. 진짜 좋아하는 이 노래 노래예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진짜 좋아요. 앞에 그 싸우는 거 맨날 따라한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왜 그러는데? 아 됐어, 나 갈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싫다. 이거 내레이션이 앞에 있다고요? 네, 이거 나레이션이 배우 정희루 씨와 이민정 씨래요. 진짜요? 네. 저 이거 몰랐어요. 그냥 배우분이. 배우분들을 섭외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체 내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지금 너무 이입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이거 거의 자판기거든요. 그럼 저도 이입할게요. 됐어. 나 갈래. 맨날 어딜 가. 잠깐 와서 얘기 좀. 그래서 이 노래가 네, 많은 사랑을 받나 정말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이 앨범은 이제 프라이머리 씨가 프로듀싱을 한 앨범이었고 이제 뭐 프로듀서도 그렇고 래퍼분들도 그렇고 엄청난 기대를 하셨던 거는 딱히 또 아니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너무 잘 듣잖아요. 지금도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노래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입니다. 우리 한번 네.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 듣고 왔습니다. 진짜 명곡이에요. 불편해요. 넌 맨날 그런 식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이게 이민정 씨와 정일우 씨라니. 네. 아, 아 이거, 더 재밌는데요? 이 몰입이 되니까 이 노래가 곡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은 노래에 이렇게 막 내가 죄진 것처럼 몰입이 되니까 이거 뭐지? 이런 그 싶네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진짜 주전 주옥 같습니다. 네. 죽일 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노래에서. 그쵸. 이 노래 제목이 죽일 놈이라는 게 와 굉장히 강렬한데 그 이 한마디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맞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도 와. 너 저 이 노래에 대한 답가를 만들고 싶네요. 너 잘났다로요? 그래 너 잘났다. 네 칼라다 뭐 이런 거 유치한 걸로 하나. 진짜 유치한 게 네, 귀엽게. 최고로 유치하게 하나 만들고 싶네요. 아 진짜 좋은 곡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다음 곡 어떤 노래 들어보죠? 아 우리 신나는 거 들어야죠. 신나는 거. 아유. 더블 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야!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빰빰빰빰빰빰빰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 노래 흘러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뛰어야죠. 그럼요. 2007년에 발매된 나얼씨가 피처링한 노래예요. 정규 3집의 타이틀곡 출첵. 출첵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어, 근데 학창시절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창시절에 이 노래 없으면은 아,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왜요? 이 노래 때문에요? 출첵해야 되는데 출첵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 네. 네. 이 노래 신나게 들으시는 분들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파티, 신나게 노는 그런 형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 노래가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얼 씨랑은 또 되게 각별하시다고 해요. 사이가. 어,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에도 피처링 하신 게 있어서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 노래를 두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아 어, 근데 벌써 설레요. 지금 뛸 준비해야죠. 예! 새벽에 나얼이 피처링한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듣고 올게요. 아유, 다이나믹 듀오 나얼이 함께 부른 출첵 듣고 왔습니다. 출석책. 그 아니 아, 2007년에 나온 노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요? 아니 아, 보니까 그러네요. 이 출첵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신조어였대요. 아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또 그가 한 20살 어려졌습니다. 아 네. 근데 출첵 이제는 뭔가 신조어라는 느낌 아예 자체 없어질 그럼요, 정도로. 그럼요. 모두가 이제 일상적으로 네. 쓰는 말이 됐죠. 뭐 다 출첵했어요. 뭐 이 정도. 맞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봤어요. 뭐요? 요즘 대학 수업에서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QR로 출첵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어,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네, 바뀌었나요? 저희 때는 이름 배웠어요. 하나하나 다 불렀었는데. 진짜요? 저희 때는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칠판에요? 아니 농담하려고 했는데. 아, 또 이렇게 네. 제가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출첵의 역사가 바뀐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어, 벌써 마지막 명곡 만나볼 차례예요. 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곡들은 여기까지지만 다이나믹 듀오의 명곡들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죠.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명곡은 2005년에 발매됐던 다이나믹 듀오의 정규 2집 더블 다이나마이트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노래에 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다이나믹 듀오는 신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구수함이 좀 있어요. 구수함. 뭔가 그 추억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구수함들이 있는 형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노래가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와 그러니까요. 세련될 때 세련되고 강력할 때 강력한데 한편에는 친숙하고 구수한 그런 게 있는 형들. 맞아요. 심지어 최자 씨는 이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요즘 그쵸. 진짜 친해지고 싶은 형 느낌이에요. 뭔가 맛집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저 형이랑 어디 국밥집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딱 그런 형들 느낌이라서 이 노래가 이제 그런 이미지에 잘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백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너무 명곡이죠. 네.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네? 친구들아 sing it together. 와 진짜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것도. 정말로요. 이 앨범이 굉장히 좋은 평가와 사랑을 받았던 앨범이고요. 2006년 제3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힙합 음반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 고백이 그런 또 수상 네. 이력이 있군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17년 전 노래네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돼요. 20대 중반이었던 다이나믹 듀오 분들이 네. 이제 곧 군대 가고 제대하면 아저씨 되겠지 우리? 와, 그 옛날에 와. 아, 왜냐면은 그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네. 군대 다녀오면 다 아저씨 네, 네. 소리 들으셨으니까. 아니, 뭐 아저씨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옛날을 생각해 보고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아우, 정인이 피처링했습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듣고 올게요.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토요일 2부 창인스쿨, 오늘은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했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정인이 피처링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가사를 듣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차요. 왜요? 왜요? 26번째 미역국을 뭐 억지로 삼킨다. 26? 아이, 야. 26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요. 저도 26이 되면 이 마음을 알겠죠? 언젠가? 너무 낮췄어요. 쌤. 아, 안 되나요? 많이 낮춰야죠. 아. 26이면은 아니, 누나 컨셉, 해보세요. 누나. 컨셉 과몰입을 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누나라고 하면 인정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이제 LP 신보도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와, 이 앨범이 LP로 나왔네요. 버즈의 남자를 진짜 네. 여러 번 말하지만 중학교 네. 때 축제 가면 남자애들 다 이거 부르고 있어요. 맞아요. 노래방 가잖아요. 다 이거 부르고 있었어요. 그거랑 정말로. 이제 응급실 이런 응급실 노래들. 겁쟁이. 겁쟁이. 이때잖아요. 딱. 네, 그렇습니다. 이게 LP로 나왔나요? 네. 이 앨범이 원래는 2006년에 발매됐던 3집의 수록곡인데요. 이 노래가 이제 이 앨범이 LP로 발매가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 감성 그대로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곡으로 골라봤고요. 네. 두 번째로 고른 곡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옥수사진관이라는 분들의 앨범이에요. 아, 네. 옥수사진관. 이분들은 실제로 옥수동의 스튜디오를 운영을 또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이시고요. 네. 인디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영역이 좀 넓으셔서 네, 인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던 정말 실력 좋은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2007년에 발매됐던 1집의 타이틀곡 쉬운 얘기라는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LP가 19년도에 나왔던 게 재발매가 되었나? 아마 그래서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한데 이 LP에는 이 1집 앨범과 다른 곡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수록한 LP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쉬운 얘기 이 곡이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예요?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해주신 두 곡 중에 버즈의 남자를 몰라 먼저 들을게요. 자, 2022년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네. 우리 진짜 내년에 만나는 우와, 거예요. 우리 2년째 보는 사이. 아유, 어머, 웬일이야, 그러네요. 우리 이제 2년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예. 네, 내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두 번째 LP 신보였죠? 서영은이 피처링한 옥수 사진관의 쉬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 당근이 분들 모두 2022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좋은 추억들 함께 만들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박소영, 작가 이예슬, 황수진, 저는 안주희였습니다. 2023년에도 GDPR로 놀러오세요.